지금 혼자 계십니까? 누워서 듣고 계세요? 아니면 책상 앞에 앉아서 듣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 누가 뭐래도 누워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자세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격도, 누워있는 물건의 가격이 우리에게 가장 편하게 다가옵니다. 엊그제 백화점 세일이 일제히 끝났죠. 저도 백화점 세일 중에 옷 좀 살까 돌아다녀봤는데요. 그 늘씬한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들은 당당한 그 기립 자세만큼이나 주눅들게 하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판 위에 누워있는 옷, 그 80%, 90% 그렇게 세일하는 누워있는 옷들, 가격대가 편한 옷들만 좀 샀죠. 그날 느낀 점, 역시 누워있는 것이 좋구나. 자, 여러분, 누워서 듣고 계십니까? 오늘 FM 영화음악 편안하게 시작합니다. 영화 비밀의 화원 중에서 린다 론스타에드가 부른 윈터 라이트, 겨울의 빛을 봄빛 가득한 날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고요. 자, 오늘은 손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고 음악 그대로 띄워드리죠. 안동의 김현진 씨, 그리고 서울 양천구 신정일동에서 주연 씨,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김효경 씨는 이 영화를 이렇게 평화하시면서 신청하셨습니다. 영화가 끝났을 때 이렇게 적은 사람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넘칠 만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고생하시는 아빠 생각이 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울었습니다. 흑석일동에서 김혜영 학생, 하이텔의 별기 은주씨, 그리고 용욱씨,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함께 들어주십시오. In the Name of the Father 중에서 보노와 Giving Friday의 노래입니다. In the Name of the Father.

제주 3도 일동에서 박소연 학생 친구 나리랑 잘 들으셨으니까 신청곡 토이즈 중에서 애냐의 에브다이였습니다. 이 노래만 들으면 그 푸른 풀밭이 생각이 나서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 제주에서 신청해 주신 음악으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았나 혼자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하이틀의 임효찬 씨, 양유창 씨도 잘 들으셨겠죠? 자, 다음 곡 나갑니다. 서울 용산 2가의 박우진 학생, 용산고등학교 2학년 4반 친구들, 그리고 친구 노성칠 군과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강남구 역삼이동에서 송화영 씨는 오빠랑 함께 듣고 싶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더라도 힘내십시오. 우리는 모두 멋지게 해낼 테니까요 하면서 서울 중구 신당사동에서 유화숙 학생이 친구 현진이와 듣고 싶다면서 음악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자, 제가 이 곡 띄워드리면 어떨까요? 하이텔로 박기창 씨와 양옥렬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 중에서 클로드 치아리가 연주합니다. 물 위의 암스테르담. en la magia del amor, en tu piel, en tu sabor, en la isla del dolor. Recuerdo tu calor, desearía morir cerca de ti. Un ardiente corazón colorea mi pasión, deseando compartir el sentir de este vivir. En las olas de este mar sueño en la eternidad. Con cada luna vendrás, con la marea te irás. En un caracol pienso oír tu voz, la bella marina de mi amor, de mi amor. Aunque estemos separados en un sueño angelical, si llego de nuevo a amar, no hay razón por qué cambiar. Temo yo permanecer sin ti en la eternidad. Lejos nos pueden separar, jamás pudiera olvidar tu risa celestial, tus besos, tu calor, la bella María de mi amor. No dejarás de ser la bella María de mi amor. 저희 시네마 천국 시간에 여러분께 띄워드렸죠. 만보 킹스 중에서 그 두 형제의 음악가 얘기였죠. 그 중에서 동생이었던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영화 속에서 직접 부른 Beautiful Maria of My Soul 띄워드렸습니다. 부산 영도 청학동에서 강푸름 학생이 정성일 씨가 나오시면 막 기쁘다가도 FM 영화음악이 끝나고 나면 왜 나는 이렇게 무식할까 혼자서 비관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일 씨. 안녕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쉬운 얘기입니까? 아, 이쯤이 다가오면은 영화인들은 네. 들뜹니다. 왜냐하면 곧 한 달 후에 있을 그 깐느 영화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어떤 방송보다도 어떤 매체보다도 먼저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그 깐느 영화제에 대한 올해 그 정보들을 네. 여기저기서 한번 긁어모아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금년 한 해 도대체 누가 이 세계 영화를 끌어갈 것인가, 어떤 비약이 영화를 끌어갈 것인가, 예. 누가 올해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한번 점쳐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그 깐느 영화제는 올해로 벌써 그 47회째 맞고 있는 중이죠. 예. 금년에는 그 5월 12일부터 23일 사이에 열릴 예정인데요. 평소 때보다는 한 이틀 정도 더 늦게 시작하는 셈입니다. 금년에도 본선에는 23편의 영화가 경쟁 부문에서 서로 이제 그 자웅을 겨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제의 초청된 영화는 160편, 그리고 마케팅 부문에 온 영화는 300편, 그리고 단편 영화 297편이 12일 동안 상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 우리 영화도 있나요? 네, 금년에도 그 한국 영화가 3편이 갔는데요. 우선 그 깐느 영화제 부문을 제가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그 여러분들이 관심거리가 되고 또 모든 상들이 주어지는 그 상은 그 경쟁 부문, 오피셜 셀렉스형입니다. 이 부문에 23편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영화들이 종종 이 부문에 그 포함되곤 했었죠. 그래, 그 세텐크기아르라고 부르는 주목할 만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 깐느 영화제가 자신있게 한번 이 영화들은 경쟁 부문에 끼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에 갑하는 영화들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깐느 진행위원들이 내놓는 부문입니다. 이 두 개 영화 부문이 깐느 그 본선 영화들을 상영하는 그 부분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개 영화제가 또 따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깐느 산하에 있는 것이죠. 같은 네. 주간에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깐느 진행위원들이 뽑은 것은 아니고 비평가들이 또 따로 선정하는 것인데요. 스맨드 크리티크라고 해가지고 비평가 주간이 있습니다. 여기 그 포함된 영화가 금년도 대종상을 받은 두 여자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깬징네 헤르지다 떼르라고 해가지고 그 15명의 감독들 주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는 그 박광수 감독의 그 섬에 가고 싶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그 깐느 영화제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영화제이다 보니까 프랑스 영화에 대한 관심이 지극합니다. 그래서 시네마 프랑세즈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영화 주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프랑스 영화들이 주로 소개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10편 중에 5편은 장편, 5편은 단편 영화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일방적으로 장편 영화들만을 소개하기보다는 장편과 단편 영화에 대한 그들의 그 균형 감각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 장편 영화뿐만 아니라 단편 영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한국 영화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야말로 장기적인 그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예술가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단편 영화제가 있을 예정이죠. 한 10월 달에요. 여러분들이 이 단편 영화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 5년 동안 그 깐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 받은 영화만 한번 그 훑어보기로 하죠. 네. 89년도에는 그 스티븐 서더버그 감독의 네, 섹스 비디오,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예, 이 영화가 깐느 영화제 사상 최연소라는 그 26살의 기록을 세우면서 그 서더버그가 네. 상을 가져갔고 그러나 불행히도 상을 너무 일찍 받은 탓인지 그 이후의 영화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90년에는 그 컬트의 왕이라고까지 불리우는 그 데이빗 린치의 광란의 사랑이죠. 네. 네. 마지막 장면에서 니콜라스 케이지의 그 러브 미 텐더가 아주 감미롭게 네. 들리는 영화였었는데요. 91년도에는 그 미국 영화가 연속 3년째 그랑프리를 받아갑니다. 네. 이 경우에는 그랑프리, 감독상, 남우주연상까지 쓸어갔었는데요. 네. 바로 그 형제 감독입니다. 예, 코엔 형제 감독의 영화 바톤 핑크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그 미국 영화에 너무 상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음인지 빌리 어거스트 감독의 뭐였죠? 최선의 의도가 상을 예, 받아갔습니다. 예. 이 영화는 사실은 빌리 어거스트 감독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잉그마르 베르히만의 시나리오 덕분이라는 그 목소리가 더 크기도 한데요. 예. 하여튼 최선의 의도 이후 93년도에는 예상치 않게 뉴질랜드 영화와 중국 영화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제인 캠피언 감독의 피아노와 첸 카이거의 패왕별이. 네. 두 편의 그 수상은 깐느 영화제로서도 흔한 일은 아니었었지만은 팽팽하게 엇갈린 두 그 양쪽 진영의 그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두 영화가 공동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심사위원장은 누벨바그보다 딱 반보 앞서서 시작했었다는 루이말 감독이었었는데요. 금년에는 제가 무척 좋아하는 감독 퍼펙트 월드와 용서받지 못한 제 감독이었었던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요. 예,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위원의 그 면면을 훑어보면은요, 아홉 명의 심사위원들이 이제 그 12일 동안 영화들을 보고 평가할 예정인데요. 우선 프랑스 여배우 캐트리드 드누브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이탈리아 영화 감독인 뿌띠 아바띠, 그리고 이 감독 영화는 영상자료원에서 재작년에 상영을 했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감독에 대한 평가도 또 대단할 터인데요. 그리고 러시아 감독인 알렉산더 카이데노브 씨, 그리고 우리나라 감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신상욱 감독이 포함되어 있죠? 네, 사실은 저도 이것을 보고 맨 처음에 정말일까라고 의심했었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감독이 심사위원으로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리고 신상욱 감독의 증발도 초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신상욱 감독에 대한 이런 그 심사위원 자리에 그 배 석한 만든 그 깐느 영화제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는 아마도 그 금년 결과가 나온다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문 외에도 금년에 깐느 영화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세 명의 감독에 대한 회고전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타계하여, 그 작년에 타계하여 우리들을 아주 아프게 만들었었던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 네,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네. 전작 회고전이 열립니다. 또 파리에서 지금 열심히 패션계를 무대로 벌어지는 미스테리 살인사건을 찍고 있는 프야포르테의 로버트 알트맨. 네, 로버트 알트맨의 전작도 역시 네. 그 깐네에서 상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알트맨 감독은 이미 그 메쉬라는 영화로 깐네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었고,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그 플레이어로 또 감독상을 네. 받았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데요. 네. 만일 살아있었다면 올해로 100살이 되었을 것이라는 장 르누아르 감독의 회고전이 열립니다. 그 장 르누아르 감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영화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감독이 3명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오슨 웰즈, 에이진슈테인, 그리고 장 르누아르라고까지 얘기하는데요. 영화에 있어서의 사실주의의 문을 열었었고, 사실주의 영화를 찍는 모든 감독들의 첫 시작은 장 르누아르의 영화 정신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니까는요. 아마도 그 금년도 장 르누아르 영화 감독에 대한 회고는 프랑스 영화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의중도 없지 않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깐느 영화제의 그 경쟁 부문에 올라온 영화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달리고 있는 것은 네 편의 영화가 뽑혀진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세 편이 미국과 프랑스가 사이좋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매년 그 깐느 영화제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그 오프닝 프로그램을 어떤 영화가 장식하느냐가 그렇죠. 가장 큰 관심거리였었는데요. 네. 금년에는 이미 깐느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그랑프리 남우주연상을 쓸어갔었던 조엘과 에단 코엔 형제의 신작 허드서커 블럭스가 그 오프닝 프로그램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허드서커 블럭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폴 뉴만과 팀 라빈스 그리고 제니퍼 제이슨 리가 주연을 맡는데요. 네. 이 프로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편의 영화를 찍느라 코엔 형제는 그야말로 난관에 봉착했었는데 그 영화가 바로 바톤 핑크와 밀러스 크로싱이라는 네.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물론 눈에 번쩍 띄게 새로운 영화는 바톤 핑크입니다. 그 스타일하며 맨 마지막에 그 달려오며 온 호텔이 불바다로 만드는 장면 또 네. 상자 속엔 뭐가 들은 거야? 라고 궁금하기 짝이 없게 만드는 그 퍼즐들 이런 솜씨들은 코엔 형제가 아니라면 감히 보여줄 수 없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바톤 핑크 같은 방법으로 영화를 계속 찍어나간다면 코엔 형제는 함정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코엔 형제는 길을 제대로 택했습니다. 허드서커 브록스는 바톤 핑크 형식의 영화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밀로스 크로싱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40년대여도 괜찮고 50년대여도 괜찮고 90년대여도 괜찮은 알쏭달쏭한 시대를 배경으로 어느 증권회사에서 회장이 자살을 하고 이제 거기 허수아비 회장을 얹혀 놓으려는 그 폴 뉴만의 나쁜 아이디어의 희생양으로 올라온 것은 팀 라빈스입니다. 하지만 팀 라빈스는 동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속 사건을 저지릅니다. 사건의 사건이 이어지는 바로 이 영화를 코엔 형제는 그 좁은 증권회사 공간 사이로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40년대 헐리우드 코미디와 누아르와 그리고 여기에 90년대 방법에 의한 사운드 몽타지의 형식을 섞어 넣어서 이제 코엔 형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이 이 영화에 대한 아프마에서 이미 이 영화는 1차 상영이 끝났었는데요. 네. 그 영화에서 나온 그 짐 허버만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짐 허버만 말에 의하면 허드서커 브럭스가 코엔 형제의 최고 걸작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더 이상 이제 블라드 심플이나 레이징 애리조나나 바톤 핑크 같은 귀염둥이 영화를 찍는 나이는 지났음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코엔 형제는 이제 어른 영화를 찍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 그 네 편의 그 이탈리아 영화들의 면면도 대단한데요. 아마 이 감독 들으면은 아, 이 사람 또 왔군 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목은 운나프라 페라리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자면 아주 순수하게 친밀한 이라는 뜻이 될 터인데요. 다름 아닌 시네마 천국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네, 또르나또레 감독이군요. 네, 주세페 또르나또레가 옵니다. 예. 이 또르나또레는 데뷔작 프로페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깐느 영화제에 출품했었던 감독인데요. 사실 시네마 천국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출품했었던 만사형통으로 그야말로 비평가들로부터 다소 심하게 얘기하자면 거의 떡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네, 그래서 네. 또르나또레 감독 보고 시네마 천국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재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리도 빗발치게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 시네마 천국에 대한 평가는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아주 나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록을 보더라도 비평가들이 주는 상은 거의 무관심한 대상으로 지나쳐 갔었는데요. 네. 사실 이 영화는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영화광들 사이에서의 평가가 훨씬 좋은 셈이죠. 네. 그러나 그 또르나또레는 이번에도 기어의 상을 받겠다고 온 곳이 틀림없는데 주연 배우가 다름 아닌 제랄드 바르디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최소한 나무 주연상은 건져가지 않겠냐는 것이 제 평가입니다. 사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시네마 천국은 영화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영화는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러나 또르나또레는 쏜살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한편의 이탈리아 영화는 마리오 브렌타라는 감독의 베르나보 델레 몬타뉴 그러니까 산상의 바르나보라는 영화를 갖고 찾아왔습니다. 산상의 바르나보. 예. 예. 이 영화를 만든 브렌타 감독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제가 찾을 길이 없는데요. 네. 이탈리아 그 소개에 의하면 그러니까 외신 소개에 의하면은 이탈리아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신의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레리오 그리말디의 부탄이라는 영화가 찾아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난니 모레띠의 나라 디아리오 그러니까 내밀한 일기 내면의 일기라는 예. 영화를 갖고 찾아옵니다. 이 네 명의 감독 중에서는 아마 난니 모레띠가 가장 주목할 만할 터인데요. 원래 이 사람은 그 배우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랬다가 감독으로 그러니까 주연 감독을 겸하고 그 다음엔 각본을 겸하고 최근에는 음악까지도 이 사람이 관여해서 찍는 그러니까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완전 작가가 되어가고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영화 중에서는 깐느 영화제에서 높이 평가받은 영화 중에는 그 파룬벨라 로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그 이탈리아 공산당 당원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 속의 주인공도 공산당 당원입니다. 그런데 이 당원은 그 당시 그 89년도에 이탈리아는 총선에서 과연 공산당을 지지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지지한다면 비판적 지지를 해야 될 것인가 거절해야 될 것인가 국민 연대투쟁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네. 어느 나라와 몹시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 주인공은 공산당 당원인 주인공은 직업은 수구 선수입니다. 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구장에서 벌어지는데 수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선수가 수영장으로 향합니다. 자기네 팀은 모두 파란 옷 유니폼을 입고 이제 물로 뛰어드는데 상대방 선수들은 모두 빨간 옷을 입고 뛰어듭니다. 주인공은 갑자기 혼란에 빠져서 저 적진을 뚫고 자기가 가서 골인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왜? 네. 상대방들은 모두 빨갱이니까. 상당히 상징적인 얘기. 예전에도 이 시간에 한번 말씀해 주셨죠? 이 난니 모레띠의 네. 이 영화에 대해서 비평가들은 특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비교적 다작이었었던 모레띠의 2년 만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영화들의 소개인데요. 여러분들 이 감독 얘기하면 이 사람 무조건 지지해야지라고 2%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대단히 열광적인 지지 많이 하실 터이고 이 감독이 시나리오 쓴 영화가 지금 비디오 렌틀 우리나라에서 집계 1위입니다. 크리스찬 슬레이터와 트루 토니 로맨스. 스코트 감독의 예 맞습니다. 트루 로맨스의 시나리오를 썼었던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요. 퀸틴 타란티노의 예. 두 번째 영화가 찾아옵니다. 그의 데뷔작이었었던 저수지의 개들은 깐느 영화제에서 발견되었었고 네. 그래서 그 깐느에서 발견된 감독으로 타란티노의 그 영광이 누려졌었는데요. 저는 올해에 그 퀸틴 타란티노가 시나리오를 쓰고 오우삼이 찍는 신작을 갖고 깐느를 찾아온다는 소문이 무성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오우삼의 신작은 주윤발과의 섭외 문제로 계속 미루어지고 있고 그의 두 번째 영화 그러니까 타란티노의 두 번째 영화 펄프 픽션이 찾아옵니다. 펄프 픽션이요? 네. 그리고 그 또 한편의 미국 영화는 미국 인디 영화의 거장이라고까지도 불리우는 사람이죠. 그 알렉산더 크롬웰과 함께 아주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를 늦추지 않고 있는 알렌 루돌프 감독의 파커 부인과 나쁜 함정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그 데이빈 머맥과 함께 시나리오 잘 쓰는 것으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특히 기발한 생각 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파커 부인이 어떤 나쁜 함정에 빠졌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의 미국 영화는요? 아, 또 한편의 미국 영화는 맨 처음에 그 오프닝으로 소개될 네. 거라는 코엔 형제의 신작 허드서커 브럭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영화들의 순서인데요. 프랑스 영화들도 금년에 만만치 않습니다. 배우 출신으로 시작하여 감독까지 되었었던 대머리 벗겨진 배우죠. 미셸 블랑의 너무나 피곤한 그로스 파티그라는 영화가 찾아옵니다. 네. 이 미셸 블랑은 그 파트리스 르꽁트와 함께 시나리오 같이 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금년에는 어떤 까닭인지 파트리스 르꽁트 대신에 미셸 블랑이 찾아옵니다. 이 영화를 기획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파트리스 르꽁트라고 합니다. 파트리스 꽁트는 그 사랑한다면 그들처럼으로도 예.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고 또 무슈 이르 씨가 살인 혐의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비디오로도 나와 있죠. 아마도 그 새로운 프랑스 영화에 관심 많으신 분이라면 꼭 한번 보실 만한 영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프랑스 영화는 파트리스 세로가 그 감독을 한 라 헨느 마르고 그러니까 마르고 여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자벨 아자니가 네, 주연. 맞습니다. 이 영화는 이 파트리스 세로 감독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이자벨 아자니 주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깐느 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뛰어든 것이 틀림없는데요. 프랑스 영화로서는 파격적이로만큼 그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이고 네. 사실 금년 깐느 영화제에 자크 리베트 감독의 잔다르크가 올 예정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었었는데 네. 비교적 비슷한 시대를 다루고 있고 또 두 편 다 모두 그 여자 주인공을 내세운 영화이다 보니 자크 리베트 영화는 애당초 거기에 끼기 힘들었었고 그래서 이자벨 아잔의 이 신작이 끼어들어가는 바람에 유감스럽게도 자크 리베트는 고배를 마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금년 깐느 영화제에 출품되는 프랑스 영화의 진수는 제 생각에는 이 두 편이 아니라 레 파트리오트 그러니까 애국자들이라는 영화 제목의 영화일 것입니다. 감독은 다름 아닌 에릭 로샹 그러니까 누벨 이마주의 사총사 중에서 이제 장자크 베넥스는 사기꾼임을 증명했고 그리고 륵 베송은 미국 가서 영화 찍느라 정신이 없고 레오스 게락스는 지나치게 마리오 하나에 심취한 나머지 과연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지경인 지금 프랑스 영화가 희망을 걸고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까지 불리우는 에릭 로샹의 신작이 옵니다. 이 에릭 로샹의 신작은 엄청난 제작비를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야기는 팔레스타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중동에서 찍고 있는 이 영화 속에서 에릭 로샹이 펼치는 또 다른 새로운 이미지는 그러니까 어떤 것일지 그러니까 그의 누벨 이마주는 그야말로 파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동료들과는 달리 전 세계를 무대로 과연 세계를 다르게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 로샹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맨 처음에 그의 시작은 아주 소박했었습니다. 엉망쌍삐띠에 그러니까 그 동정 없는 세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무력한 파리의 젊은이들의 세계에 탐닉한 것 같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영화 레즈 디몽드 그러니까 세상을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라는 영화 속에서는 프랑스로, 프랑스 전역으로 자기의 시선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그의 세 번째 영화 애국자들에서는 이제 세계의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뛰어드는 로샹은 어쩌면 아주 세련된 누벨 이마주의 장을 연다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깐느 영화제를 휩쓸었던 것은 그 영국 영화들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비교적 영국 영화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피기스 감독의 갈색판이라는 단 한 편의 영화가 금년 깐느를 찾아올 뿐입니다. 그리고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신작이 이제 이미 파리를 휩쓸고 있는 지금 키카라는 영화가 휩쓸고 있는 지금 스페인의 또 한 명의 재능 있는 신인 감독 90년대를 이 친구를 한번 주목해보자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아르티르 립스타인 감독의 밤의 여왕이라는 영화가 찾아옵니다. 네. 이 감독도 알모도바르와 마찬가지로 투우와 게이들과 그리고 좀 기이한 여성들의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의 새로운 영화 세계가 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아주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감독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아르티르 립스타인 감독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영화 감독 여러분께 주목하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덕분에 우리나라에 개봉되어서 딱 일주일 개봉하고 끝난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은곰상 받았었던 영화의 캐나다 감독 애톰 에고이양의 네 번째 영화가 금년 깐느를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에 개봉되었었던 영화는 어저스터였었고요.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비디오로도 나와 있죠. 그리고 네. 그의 네 번째 영화 에로티카가 찾아옵니다. 캐나다 영화가 결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 감독이 보여줄 것이고 제 예상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 네 번째 영화도 시네마스코프로 찍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시네마스코프에 아주 기이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최후의 시네마스코프 시네아스트라는 평가까지도 받고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또다시 에고이양은 캐나다를 무대로 해서 새로운 그 미학을 펼쳐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세 가지 이야기, 3부작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개봉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 블루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랑프리 여우주연상 촬영상을 휩쓸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화이트 블랑으로 감독상을 받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 호즈 그러니까 붉은색 레드로 과연 깐느 영화제에서 어떤 상을 받을지 궁금하기 짝이 없는 크리스토프 키에슬롭스키의 마지막 편이 찾아옵니다. 이 토아클레르니까 삼색 중에 마지막인 그 붉은색의 주연은 그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에 나왔었던 이레느 야코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레느 야코브과 같이 나오는 남자 배우는 장르의 띠링띠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 블루는 파리에서 네. 두 번째 이야기 화이트는 폴란드에서 네. 그리고 마지막 영화 레드는 스위스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군데를 연이어 맨 마지막 장면은 바다에서 세 여자가 그러니까 줄리엣 비노시와 또 줄리 델피와 마지막 이레느 야코브이 모두 네. 만난다고 하는데 비밀리에 그 개봉하기 전에 나오는 네. 이야기에 의하면은 세 여자가 한 배에서 만나고 그 배가 침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과연 예.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키슬롭스키의 이 신작은 상을 받을 것임이 거의 분명하고 그리고 무슨 상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블루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추론해보는 재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패왕별이로 첸 카이거가 깐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죠. 가장 배 아파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데요? 그의 첸 카이거의 아주 오래된 라이벌이자 동료였었던 장혜모입니다. 네. 장혜모 감독은 깐느 영화제에 도전해서 유감스럽게도 계속 고배를 마셨었고 그래서 장예모 감독은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붉은 수수밭으로 그랑프리 또 기주 이야기로 그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깐느 영화제에서의 그랑프리를 노리면서 금년 깐느를 찾아옵니다. 금년 깐느를 찾아오는 영화 제목은 To Live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또는 산다 라는 뜻일 텐데요. 한자 제목은 네, 네 맞습니다. 공리가 주연 배우입니다. 화혼 그러니까 그 그림 화자에다가 영혼할 네. 때 혼자인데요. 이 영화는 그 한 여류 화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장혜모 자신이 이 영화를 그러니까 비교적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른 감독이죠. 장혜모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준비해서 깐느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장혜모 인터뷰에 따른다면 이번에 깐느에 오는 것은 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 상이 촬영상으로 끝나지 않기만을 빌겠습니다. 그 작년 경우에 그 아시아 영화의 해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그렇죠. 그 칭카이거의 폐양별이 허쉬허쉬엔의 희몽인생 네. 그리고 이것을 과연 그 아시아 영화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스 자본의 프랑스 기술진으로 베트남 감독이 찍어서 까메라도르 그러니까 네. 신인 감독상을 받은 녹색 파파야 향기의 네. 트란 안홍 감독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그 두 명의 아시아 감독들이 더 있습니다. 중국에서 장혜모가 온다면은 대만에서도 또 한 명의 감독이 옵니다. 작년에 허쉬허쉬엔이 상을 받았으니까 또 한 명의 라이벌도 금년 깐느를 찾아와야겠죠. 네, 왕가위 감독 아닙니까? 그 허쉬허쉬엔과 네. 끈질긴 그 지명전을 벌렸었던 네. 에드워드 양 양태창입니다. 아, 양태창, 양태창 감독은 고령가 살인 사건으로 그 이미 유럽에서 아주 높은 지명도를 얻어낸 성공했고 또 고령가는 그 게이드 시네마에서도 템베스트에 입선하여서 네. 아주 그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네. 제목은 무슨 뜻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둘이 시다이라는 제목으로만 되어 있고 번역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무슨 특별한 지명 아니면은 어떤 소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드워드 양 감독은 고령가 이후 2년 동안 이 영화를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시아 영화는 캄보디아 감독인 리티판 감독의 농민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캄보디아 감독이요. 네, 그러니까 크메르 루즈 이후 예. 이제 이 캄보디아가 또 다시 어떤 영화로 깐느를 찾아왔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영화 평론가들 말에 의하면 중국 영화의 붐은 이제 지나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관심도 여전히 계속 아시아인데 그 다음 바톤을 이을 주자는 캄보디아가 아니면 베트남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동남아권이요? 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편의 소련 영화가, 아니, 소련이 아니죠. 이제는 러시아 영화가 찾아오는데요. 네. 안드레이 컨찰롭스키, 이 사람 우리나라의 그 런노웨이 7인으로 잘 알려져 네, 있죠. 이 감독의 러시아에서 찍은 아신과 황금 눈을 가진 암탉이라는 영화가 찾아옵니다. 이 컨찰롭스키 감독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많죠. 탱고와 캐시 때문이기도 할 터인데요. 그러나 사실 컨철롭스키는 안드레이 루블레프, 안드레이 타르콥스키가 만든 바로 그 영화의 시나리오 작업을 같이 했고 그리고 그 루블레프는 타르콥스키와 컨철롭스키의 공동 작품이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컨철롭스키는 예술가로 시작해서 망명하는 바람에 상업주의 감독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돌아와서 그의 과거의 명성을 찾으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편은 그 우루가라는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던 70년대 소련 영화의 뉴 웨이브의 기수라고 불렸던 니키타 미아르코프의 그래서 태양은 우리를 태운다라는 네. 영화가 금년 깐느 영화제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영화들 중에서 과연 누가 그랑프리를 받고 누가 눈물을 흘릴 것인가 그것은 5월 23일까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영화를 당연하지만 저희는 못 본 영화고 다만 감독의 이름까지도 조금은 생소한 그런 감독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올 깐느에서는 어떠한 흐름이 주도하게 되고 또 그 깐느의 흐름이 94년도 세계 영화계를 또 뒤흔들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추가해서 네.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정은미 씨가 말씀하셨던 왕가위 감독의 동사서독이 네. 금년 깐느 영화제에 초대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리뷰는 깐느 영화제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해 깐느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제인 캠피온 감독의 영화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편한 밤 되십시오.